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이상 우리가 덧붙여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장 20절 하반부에 나온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더욱 열심히 죄를 짓자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런 주장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 대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의 죽은은 단회적으로 완결된 과거의 행동을 말합니다. 대대에서 죽은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의 살리오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만일 우리가 죄를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죄를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로 장소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장 말씀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죄와 사망은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버리면 사망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해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으며 산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죄를 짓는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 짓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차이점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의 차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 본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죄는 살아 역사합니다.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장 17절에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의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죄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다시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지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더 깊은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신 우리 모두는 이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더 이상 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라면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떤 뜻일까요? 생명은 연결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주님과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늘 그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면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죄에 대해서 눈 감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강력히 이어지는 연결되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